당신을 그리워하는 이 밤이 정말 싫어요.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듯 잠들곤 했어.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.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하나를 맞게 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.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꽃이 너희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. 이 밤이 정말 싫어요. 당신이 남겨준 사랑을 헤아리듯 잠들곤 했어. 몇 번이나 지운지도 몰라. 내게 남은 미련까지도 하나를 만개 꽃을 전하며 돌아서던 당신까지도 눈물이 많던 나를 달래주고 흔들리던 나를 가끔 안아주던 당신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새겨놔요. 계절이 몇 번인가 스쳐갈 때 방황의 끝에 있을 당신이 꽃이 너희 탁자에 숨겨둔 사진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. 당신이 남겨준 미소에 추억 속에 나를 던진다.